제20과 렌터카 Lección 20. Coche de alquiler. 자동차를 빌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빌리고 싶습니다. Deseo alquilar un coche. 어떤 차를 빌리시겠습니까? 어떤 차를 빌리시겠습니까? ¿Qué tipo de coche desea usted? 작은 차가 좋겠습니다. 작은 차가 좋겠습니다. Deseo un coche pequeño. 며칠 사용하시겠습니까? 며칠 사용하시겠습니까? ¿Cuántos días lo usará usted? 3일간입니다. 3일간입니다. Tres días.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습니까?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습니까? ¿Tiene usted carnet de conducir? 예,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Sí, tengo carnet internacional de conducir. 아니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No, necesito un chofer.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이 얼마입니까? ¿Cuánto cuesta? 하루에 6만 원입니다. 하루에 6만 원입니다. 60.000 원에 al día. 휘발유 포함한 요금입니까? 휘발유 포함한 요금입니까? ¿Incluye el consumo de gasolina?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í, está incluido. Hasta aquí la lección 20.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자동차 Coche 빌리다 alquilar 사용하다 usar 운전면허 carnet de conducir 국제면허 carnet internacional de conducir 운전사 chofer 휘발유 gasolina 포함하다 incluir